Yeah. 우리 같이 걸었던 길, 함께 웃었던 일, 너로 인해 처음 느껴본 설레였던 모든 것들. 생각이 나, 너도 오늘 같은 날 나와 같은 생각할까? 어떤 생각할까? 꽃가루가 날리면 난 너 생각나. 훌쩍거리며 기침이 많던 너 때문에 살짝 젖은 바람결이 내 맘 같아서 네가 내게 처음이던 그날을 데리고 와. 첫 번째로 커플 반지 맞추고 둘이 함께 걸으며 다 충분했어. 단 하나의 맘이 가장 궁금했어. 마지막이길 바라는 나처럼 영원할까. 친구들의 듣기분 편한 위로 소개받는 의미 없는 만남도 불쑥 나는 네 생각을 멈추지 못해. 이젠 잘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니. 첫 번째로 배신하지 않을게. 둘 너보다 사랑할게. 갈게. 그리고 내 매일 날 찾을 때마다 네 앞에 항상 보일게. 내겐 너무 길을 걷던 밥을 먹던 어디서 뭘 하고 있던가에 머릿속에 항상 너는 떠나질 않아.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아. 아무리 아는 거 사랑한다는 말이 내뱉는 거 미루다 미루 속에 갇혀버린 내 기분. 이제 난 돼 널 세게 안아줄게. 떠나지 않게. 지금 나는 이 약속도 너 없인 안 되는 거잖아. 지킬 수 있도록 날 받아줄래. 첫 번째로 배신하지 않을게. 둘 너보다 사랑할게. 처음 내 맘을 지켜갈게.